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천원교에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오가는 길이 이제 익숙합니다. 오는 길도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거 필요 없이 알아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얼굴이 익숙한 분들이 좀 많아서 좋고 또 예배당도 너무 자주 와봐서 편안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또 기억이 나는 것은 여름철에 특별 탕을 해주셔가지고 여름을 또 잘 날 수 있도록 또 성도님들이 또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천흥복지관도 저희가 몇 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천흥교회에 진 빚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신년 첫 주에 오후 예배 설교자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그런 받은 것을 갚을 수 있을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서 감사한데요. 근데 이제 사실 작은 교회 목사로서 여기 오늘 특별히 오늘 신년 첫 주일 여기 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한성 목사님이 이제 11월 중반에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제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대답을 했죠. 목사님 일단 가는 걸로 하고 제가 따로 연락을 안 드리면 그냥 오케이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고민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한성 목사님한테 좀 미안한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조금 아마 떨떨했을 거예요. 한성 목사님이 왜 그러시지? 부교육자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부교육자가 있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요. 전도사를 둘을 세웠습니다. 지금 액체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제 아내와 제 딸입니다. 온 가족이 다 해먹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겨우 지금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오후 예배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한 30여 분 되는데 네 개 부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교회를 이제 좀 세워가도록 그렇게 조직을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1년 동안 각 부서별로 1년 계획을 짜라. 그리고 숙제를 남겨놓고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가서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원래 설교하기 전에 사설을 물론 늘어놓는 편은 아닌데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8년 첫 주일이니까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덕담부터 하겠습니다. 2018년 올 한 해에는 천흥교회와 여러 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새해 되면 어떻게 얘기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예요. 아시죠? 복 많이 받으라 해놓고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는 얘기를 안 해줘.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얘기한 사람도 말을 못해. 왜? 모르거든요.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를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덕담을 분명히 했습니다. 2018년 한 해에는 천흥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헛소리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 안 띄었나요? 너무 짧은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누구나 잘 아는 말씀. 아까 인도하신 장로님도 처음에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맡은 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유념해 봐야 되겠습니다. 맡은 자다 그러면은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직분을 맡지 않았습니까? 나는 직분을 맡지 않은 일반 성도니까 나는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청지기 헌신예배니까 아마 대부분은 직분을 맡으신 분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이 가운데 혹시 또 안 맡으신 분들은 나는 상관이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여기 지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라는 말은 문맥적으로 보자면 맞아요. 직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맡은 자라는 말이 갖는 성경 전체의 의미는 집사나 장로나 무슨 권사나 또는 어떤 일을 맡는 그런 직분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폭넓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오이코노모스라는 건데요. 잘 제대로 번역하자면 국고대리 다른 말로 오늘 이 헌신예배 주제인 청지기 이런 말이에요. 청지기 국고대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예. 자신이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으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죠? 네. 성도는요, 누구든지 자기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성도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육적 정체성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육적 정체성.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은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여러분은 다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민등록을 딱 띄워보면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식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있고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육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영적 정체성도 이와 같이 육적 정체성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영적 정체성으로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육적 정체성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에서 자라나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등록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기 저 주민센터 가가지고 여러분 주민등록 딱 떼어보면은 여러분의 주민등록이 쫙 나오죠? 거기 도장까지 찍혀 있잖아요. 확실하게. 여러분이 영적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분명하게 갖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도장이 찍혀 있어요. 여러분에게 도장 찍힌 거 아세요? 서류 띄워보면 도장 딱 찍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이걸 성령으로 인쳤다 그러는 겁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성도예요. 성령의 인침,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민 등록이 딱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나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셔야 돼요. 육적 정체성으로 내가 분명한 대한민국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왜 강조하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이 땅에 살면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채워받고 살아가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뭘 채워주십니까? 진리의 말씀, 또 영원한 생명, 이것을 채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또 하나님 나라에 그 속한 그 즐거움을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존재가 성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 그것을 맡은 자예요. 다른 걸 맡은 게 아니고 맡은 자들은 어떤 뭘 맡았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여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어지는 하늘의 진리와 기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 그 생명을 맡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이 맡은 자 안에 담겨진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맡은 자들입니다. 뭘 맡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과 생명력과 진리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그 모든 속한 모든 것들을 맡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느냐? 국고대리, 청지기 그러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청지기요, 맡은 자들이에요. 어떤 직분만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다 맡은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면 다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맡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하늘의 것을 맡아 있잖아요. 하늘의 것을 맡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면모를 보여주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몰라요. 오직 그걸 맡은 자들이 그것을 이제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뭔가를 이루어가야 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춘 어떤 것을 만들어가야 돼. 그게 뭐예요? 교회 세움이에요. 교회 세움. 그러니까 맡은 자들이 충성해야 될 것은 먼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할 때 충성은 뭘 위한 충성이에요? 교회 세움을 위한 충성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일에 충성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 실려간 것으로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맡은 자들, 청지기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실현해 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르는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것을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돼요. 흘려보내는 일.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청지기들이 모인 것이요 맡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풍성하게 채워가고 만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요. 맡은 자들에게 꼭 쓴 충성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회 세움이에요. 교회 세움. 그냥 교회 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분명하게 세워가는 교회로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역할을 또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에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의 통로의 역할을 세상을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에 충성하는 이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맡은 자들이 그렇게 충성하여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고 세상을 향해서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을 부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막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낼 때 복을 부어주시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무슨 역할을 맡기십니까? 세상을 향해서 복의 통로의 역할을 맡기시죠. 그럴 때 하나님이 세상에만 복주고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은 그냥 써먹는 도구입니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을 복 그 자체로 만들어주잖아요. 네?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다. 아브라함이 복 자체로 채워지고 복이 충만해져서 복을 충만하게 누릴 때 세상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복을 흘려보내는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여러분이 맡은 자가 되셔서 이 두 가지 일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여러분과 천원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복 자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한 해는 천원교회와 여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제가 바란다고 얘기를 한 것이 그게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맡은 것을 알고 맡은 자임을 알고 이 일에 충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충성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에 충성할 때 여러분 복 받는다니까요. 별로 복을 안 좋아하시는군요. 나는 천흥교회가 복을 별로 안 좋아하는 교회인 줄 몰랐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세요. 자, 여러분 안에 이제 충성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겼었습니까? 뭐 안 생겨도 할 수 없습니다. 안 생겨도 억지로 생기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충성해야 되겠구나. 2018년 한 해는 충성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성도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충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왜요? 모두가 다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충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둘 중 하나밖에 취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햄릿의 대사 알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을 할 거 복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8년 이 첫 서두에 여러분 마음에 다짐을 하십시오. 나는 천흥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나는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이 다짐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던 분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는 마음도 만들어내셔. 억지로라도 충성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정부에서도요. 그 군인들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막 열심히 군인으로서 막 전쟁에 참여하고 공을 세우고 막 이렇게 했던 군인이 나중에 대통령인가요? 이렇게 표창을 받는데 훈장을 받는데 앞에 단상이 딱 나와서 딱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훈장을 딱 달아주니까 여기 훈장을 딱 달아주니까 막 이분이 그냥 눈물을 막 흘려서 감격해가지고 너무너무 그냥 감격해서 울더라니까요.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도 훈장 받으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훈장보다도 더 엄청난 것을 부여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들을 때 야 엄청난 것이구나. 감격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죠? 여전히 아직도 아닌 것 같아요. 2018년 한 해는 여러분이 정말 진짜 맡은 부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직분들을 나누어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천흥교회에게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충성하느냐 이것만 함께 같이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충성하느냐, 무엇을 위해 충성하느냐, 어떤 목적을 위에서 충성하느냐, 무엇을 목표로 충성하느냐 하는 것을 나누는데요. 딱 한 가지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지기로서, 청지기,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무엇을 위해 충성하느냐? 한 가지.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충성하면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드러내는 그 속성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자신도 사랑.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찌 그 구속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한량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복되신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시련의 극치가 어디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한히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제가 준비한 구절을 혹시 띄워줄 수 있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은 여러 구절들을 제가 올려놨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로마서 5장 8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에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창세 전부터 시작돼서 모든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졌어요. 그런데 가장 극치가 어디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서 견고하게 베풀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 사랑이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인지를 그 다음 구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함께 같이 읽어보죠. 또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고 있으니 우리가 할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것도 읽어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고. 여러분 서로 사랑의 빛만 지세요.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에서는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뭘로 규정해 주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에 와가지고 딱 한 개밖에 안 남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냥 이웃 사랑으로 뭉쳐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주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안다. 결국 딱 한 가지. 서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또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함께 세우는 교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집을 무엇으로 세워야 될 것입니까? 사랑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충성하자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청지기로서 이 일에 충성하십시오. 어떻게 충성하냐고요? 무엇을 목표로 충성하냐고요?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천흥교회가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이보다 기뻐하실 교회는 없을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4장 2절에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충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13장 전체를 사랑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이것으로 충성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아닙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랑은 온유하고 속내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까지 기다리고 여러분 사랑장에 나오는 그 구절들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무슨 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무슨 멋진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러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열심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충성했다는 얘기예요. 충성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열심을 냈어요. 근데 열심을 내면서 충성을 했는데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자꾸 파가 생기고 갈라지고 서로 그냥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엄청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 많은 교회는 없었어요. 서신서 가운데 서신서 교회에 편지를 쓴 글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제일 길어. 왜 길까요? 문제가 많아가지고 제일 길게 썼어요. 그만큼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충성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교회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충성했어. 그런데 교회는 계속 문제가 생겨. 왜 그랬을까요? 목표를 잘못 잡았어요. 목표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목적 없는 충성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가르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향하여서 총질 칼질합니다. 가장 골치 아픈 교회는 이렇게 망가지기 쉽습니다. 충성을 엉망으로 됩니다. 여러분, 무작정 충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겨요. 무작정 충성하면 서로 칼 들고 총 들고 난도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전 대통령 그 옆에 비서실장이 누구였는지 아시죠? 차지철. 그때 중앙정보부장이 김재규.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서로 충성, 경쟁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충성, 경쟁. 자기가 차지철이가 내가 충성을 다 너, 너 같은 자는 뭐 이렇게. 네? 아니, 정말 제대로 된 충성이라면 서로 협력해서 서로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충성, 맹목적인 충성은 상대방을 난도질한다니까요. 김재규가 총을 쏘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랑의 공동체로 써야 된다. 그 목적으로 충성해야 된다. 이게 맡은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청지기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충성을 열심히 하시되 무슨 목적으로요?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충성하십니다. 아시겠죠? 이 말씀을 정리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는데요. 8절 말씀 강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없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흥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선한 청지기들이여. 여기 나오잖아요. 선한 청지기.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에 천국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교회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래야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복된 천국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직이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나 듣기는 천국교회의 모든 맡은 자들이 진정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충성하는 참된 충성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한 천국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